가요. 마지막 내게 던지던 차가운 눈길 아직도 그대로인가요? 아주 가끔이라도 그대 마주친다는 게 미안해. 이렇게 낯선 하늘 아래 나 혼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죠. 사랑하고 울고 웃던 기억들 내 눈물 속에 모두 담은 채 슬픔에 젖은 하루를 마셔요. 그대 이름 되뇌이면서 생각나는지.